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창건 69돌세 즈음하여 국제주의 지원사 노비첸코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.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8일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.